Morning call 대신 날 깨우는 빗소리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너의 뒤척임 It's 11 o'clock 닫혀있는 커튼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걸 흐그러진 머리 먹힌 듯한 그 목소리 내 엑스퍼지티 더럽혀진 주인 신경 쓰지 마 넌 신경 쓰지 마 딱 어제만큼만 자극적이여 봐 널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 Hey girl 여기로 가까이 와 끈적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줘 나도 모르는 새 너의 못된 게 내 속을 흔들어 놔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왜 널 타고 놀고 싶어 turn the sound song yep. 넌 날 환하게 한 게 아닌데 자꾸 날 뜨겁게 만들고 못 참게 해 내 두 눈동자에 또 다른 널 비춰줘 끈적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줘 Hey